개막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함 종목 팟캐스트 시즌3 번외편으로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번외가 벌써 다섯 개인가요? 부총차나. 번외가 30번 가야지. 번외가 한 30번 가야지. 번외 52주차 뭐 이런 거 나오겠네요. 슬쩍 또 바꿔야지. 네. 시즌 뭐 이상한 거로. 아주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구정 때 해야지. 설날 때. 설날 때. 네. 아, 그건 그렇고요. 중요한 게 아니지.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클리 이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진입니다. 아, 이해가 지금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나왔네. 불러놓고도 또 안 불렀대. 그런데 수진이 화장도 예쁘게 했는데 화장도 있어 세게. 우리 다음부터는 우리 녹화할 건데 녹화. 네. 녹화 떠야겠어. 녹화 떠는 거지? 이렇게 영상으로. 라이브로. 안 해. 라이브. 보이는 라디오 이런 거 안 돼요. 아, 그래요? 안 돼. 아. 부끄러워서. 아, 부끄럽대. 네, 오늘 날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2016년 2월 2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아, 오늘 주식시장은 조금 밀렸네요. 1906.60포인트. 어제보다 0.95%죠? 18포인트 밀리면서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0.1% 약보합 정도로 0.69포인트 빠진 684.8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오늘 외국인이 좀 다시 3일 연속 실제로 보면 금요일 날에 이제 그 자전거성 거래가 있었죠. 삼성 SDS인가 뭐 그 어딘가 뭐 있었잖아요. 뭐 하나. 네. 삼성카드. 삼성카드.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랬고요. 실제로 보면 외국인이 어저께는 좀 제법 많이 샀어요. 1800억 순매수였는데 오늘 지금까지 완전 최종 집계는 아닌데요. 한 500억 순매도 코스피에서 나왔고요. 코스닥은 모처럼이죠. 오늘 한 4일 만인가요? 외국인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그냥 좀 쉬는 분위기로 마감됐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요. 아, 이성 교수가 오늘 선물 사왔네? 응? 예, 네, 선물. 어, 나한테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네. 근데 형님, 그거지? 설날 맞이. 설날 맞이해서 어른들한테 공격하는 뜻으로. 공경의 뜻으로, 공격하는 뜻으로. 공격하려고. 근데 나도 쎄 보일까? 쎄 보이게 하는 방법 하나 알려줄까? 어떤 거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지. 정중하게? 원래도 술은 조금씩 드시잖아, 1년에. 아니지. 한 번 더 물어봐. 어떤 거? 그래도 받으세요. 그래봐. 그래도 받으세요. 싫어. 그냥 정주하게 뜻만 받을게요. 내리치잖아. 오늘 뭔지 아냐? 그럼 왜? 내가 받을. 그렇게 받아. 아니 오늘 최고 뉴스 몰라요? 몰라요. 진짜 몰라? 몰라요. 아, 그래서 오늘 정치 면이 다 탑뉴스잖아요. 아, 저거 딸내미 SNS 덕분에 그거 인증되신 분 아이랑 TV 이사장님? 아, 뭐요? 껌딱지녀? 아빠 휴가. 아, 이 사람아. 껌딱지녀는 그 정말 나는 딸도 있는 입장에서 보면 네. 사랑스러운 딸이 아빠를 위해서 아무 생각 그냥 했는데. 그 아빠가 잘못된 거지. 아빠가 날았던 회사 돈을 썼으니까 그 사람이 문제지. 그게 뉴스가 아니지. 그거 아리랑 TV 사장 월급이 적은가? 아닐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무심코 그래 썼겠지. 그게 네. 그렇게 그 사람 또 대학 교수 출신이구만. 그 교수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홍익대 법대 교수 출신이라시고 내가 지금 원래 그래. 네. 원래 교수님들이 네. 왜냐면은 이게 관행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학원생들 RA나 네. 그 TA 그게 장학금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네. 그 프로젝트에 따른 인건비로 다 책정돼서 원래는 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걸 안 준단 말이야. 아, 네. 대신에 도장하고 통장만 받아가 교수님들이 다 빼서 쓰거든 그게 한 거. 이게 관행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문제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아,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근데 아, 이제 나쁜 사람들. 그런. 근데 원래 그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교수님 말 잘 들으면 수준지도 그럼 그런 거 봤어 이런 얘기 주는 거고. 진짜? 연구소. 연구소에 다 그래요. 연구소는 다 그래요. 아, 그 우리 김성관장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 나 있을 때도 다 그랬는데 뭐. 아, 그럼 자기는 30년 전이잖아. 30년 전이라뇨. 40년 됐나? 미안해. 내가 신동이었어? 내가 신동이었나? 아니 나도 대학교 때 장학금 네. 받았거든. 그러니까. 아, 장학금 받았는데. 난 정치학을 했잖아요. 네. 과가 좋아. 어느 날 갑자기 과 사무실에서 전화 왔네. 네? 네. 나한테 등록금을 학교에 내지 말래요. 은행 가지 말고 여기 과 사무실에서 일단 돈을 좀 수령해 가래. 돈이나 바꾸래. 왜냐면 다른 과는 안 그런데 우리 과는 정치학과니까요. 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과는 안 그래도 우리 과만은 뭐 대물학원 이렇게 되면 네. 법적으로 그 당시에도 장학금 잘 안 나가요. 근데 성적이 안 되면. 근데 대물학 그런 애들이 근데 우리 과는 10년 후 20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애들 다 졸업을 시켜요. 옆에 외교학과랑 완전히 달랐거든. 그렇죠. 그래갖고 나도 대학교 한 세 번은 자학금 받았죠. 근데 내 이름으로 받고 딴 애들 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예, 그 좀 약간 틀렸는데. 아니 진짜 뉴스 몰라 오늘? 특히 교수님이면 네. 오늘 더 그럴 가능성이. 아니 이 교수가 요즘 세상을 정말 등지고 사네. 오늘 그게 제일 탑뉴스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야. 아까 우리가 방송할 때 내가 네. 그런 거고 오늘 진짜 몰라? 실시간 급상승 난 있지 난 방송 콘데 난 있지 난 생일 난 거절 정중히 거절 모르냐? 아니 아 봤어요 진짜 잊히고 나는데 잊히고 저번 세상 김성환이라도 몰라? 대통령 선물 보내는 대통령한테 거 보냈거든. 정중하게 거절한 나 거절한 남자야. 나 이거 인증서 달래. 이거 받고 나서 거절한 거로. 김종인의 생일 축하는 아,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아 진짜 몰라. 봤었지? 아 그 뉴스는 봤었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이슈야? 이슈지 사람아. 받기 싫은가 보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뉴스거리 되는 것도. 여기 봐봐. 생일날 거절 정무수석의 개인적 판단이래잖아. 어찌됐건 네. 그럼 정무수석이 그 놈이 때릴 놈이네. 아니지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구설수가 나오고 이래 네. 왜 이러냐면 그것도 나름 생각해줘야 돼. 우리가 네.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대통령이 난을 받았다 하고 네. 소문이 나면 수십만 개를 쌀 거 아니야. 앞으로 네, 그런 것도 있겠지. 그래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시장 얘기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김성원 과장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렵죠. 여전히 어렵죠. 네. 왜냐면은 이런 저희끼리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두더지 잡기 한 듯한 장. 아 두더지 잡기. 네. 이게 좀 뭔가 살아난 듯한데. 네. 그러니까 장이 안 깨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했었잖아요. 네. 장이 깨질 가능성이 낮다. 근데 그거는 대충 알겠는데 종목으로 들어가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메드 한미약품이 대장으로 해서 제약바이오가 중심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네. 가지고 있었는데 한미약품은 뭐 한 달? 거의 네. 넘게 흘러 조금 그 작살 안 나요. 빠지도 않아? 신압으로 흘러내니까 하다 보니까 또 손실력 있고 네. 바이오메드도 답답하겠다 네. 오늘 좀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온 것 같고 네. 그 바닥권에서 두더지 잡기 식으로 저기에 어떤 거 저기 굴렀다가 오늘 저기 굴렀다가 네. 오늘 저기 굴렀다가 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놈들이 올라갔다가 오늘 손오공이 상한가 들어왔어요. 네. 손오공 차트 보세요. 전조점 깨고서 작살나다가 뜬금없이 갭뛰어내 올라왔어요. 근데 손오공뿐만이 아니야. 그런 거 쳐보기도 싫어. 근데 그거보다도 네오이즈 게임즈 차트 봐봐라. 네. 그거 갖고 있으면 암 걸린다. 저거는 그게 그거 아니냐? 블레싱이라든가 자기가 떠들던 거? 그게 네오이즈야? 아, 제 말고 동인 형이 떠든 거. 그거 딴 회사야? 그 네오이즈 게임즈. 맞아? 블레싱? 오늘 갑자기 나오더라? 네이버에 광고에? 네. 그래도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지 또. 네오이즈 게임즈 딱 차트 보면 암 걸리게 생겼어. 갓블레스 위에가 갓블레싱이라고. 네. 갓블레싱. 네. 네오이즈 게임즈 차트 봐봐요. 어떤 날은 이게 차트를 보게 되면 난리 발광을 해놨어. 대박. 올라갔다가 자빠지고 다시 갭상승 나다 다음 날 장대음봉 나고 오늘 또 갭상승 나와서 양봉폭 꼬리 달고. 우리 주동인 선생 좀 불러와서 혼내야겠네. 어째 이런 거 좋다 그랬어. 대박. 아니 뭐 내용이 좋고 다 좋은데 네. 시세가 네. 완전히 하루하루가 널뛰기 그냥 네. 시장이 지금 저렇다는 얘기죠. 네. 근데 네. 긍정적으로 시장이 보이는 건 뭐냐면 네. 일단은 밑에서 지금 김성훈 과장이 얘기한 대로 네.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애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다 오르고 있거든요. 이건 낙폭과대 순환매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손오공도 뭐 핑계거리는 있었어요. 네. 흑자전환했다 작년에. 그럼 네. 흑자전환 했어야지 작년에. 실적 때문에. 터닝메카도 우리 집에 그 20대 가까이 있는데 이 나쁜 놈들. 아, 터닝메카도 씨앗도 하는 거 아니야? 나 깜짝 놀랐어. 그것만 하는 줄 아세요? 뭐 터닝메카도 씨앗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 나 일요일날 깜짝 놀랐어. 왜요? 아 일요일날 그 어디니 그 잠실 롯데월드 있거든요. 네. 제가 자주 가잖아요. 네. 그 롯데월드 지하에 가면 큰 광장 같은 게 있어. 지하 그거 알아요? 아 알아요. 거기 갔더니 분사돼 있는데 어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사람 같고 그럼 죄송하지만 우리 실전 말은 많이 하잖아요. 개떼라고. 그런 얘기 하죠. 그 많이 네. 하잖아요. 개떼 하지 네. 마는데 그 정도가 아니야. 숨을 못 사는 게 시끄러워. 딱 낼 때 일요일 날이야. 혹시 보신 분 계실 텐데 가보신 분. 나 어렸을 때 한양백화점 갔을 때 그 백화점 세일할 때하고 똑같았구나. 아니야. 그보다 더 할 거야. 자기 말은 한양 갤러리아 말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닌데 왜냐면 개떼에 3분의 2 2는 엄마들. 남은 아니 3분의 1은 엄마고 3분의 2가 애들이야. 내가 애들이 애들. 우리 와이프하고 네. 나 옛날 이제 여자친구들하고 백화점 쇼핑하는 거. 여자친구들? 여자친구들? 3시간 5시간 쇼핑을 쓰리썸이야 이거? 내가 아니 여자친구 각각의 여자친구하고 쇼핑을 네. 할 때 3시간 5시간도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게 네. 우리 엄마랑 어렸을 때 그 백화점 세일할 때 내가 끌려댕겼거든요. 네. 짐들러. 네. 근데 그때 끌려댕기면 그때 한양백화점 세일하잖아. 응. 그러면 정말 네. 그 지하철 만원 지하철 진짜 만원 네. 지하철. 9호선. 어, 9호선. 9호선 수준으로 백화점에 사람이 많았대니까. 9호선 얘기도 하지 마라. 아 진짜 그때는 녹음하는 거 싫어. 끝나고 나서 개따라서. 사람이 그 백화점에 세일을 하면 진짜 네. 지하철 9호선에 사람 많듯이 엄청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백화점도 롯데백화점도 없고 아무것도 백화점이라는 없었지. 게 껄렁 잠실에 한양백화점 하나 있었으니까. 그 갤러리 그 나이 나오는 갤러리아가 된 거지. 나이 나오는 거지. 아, 그래서 나는 한양 갤러리아까지 하는데 자기는 한양 백화점이라 그러니 자기 나이 나오는 거지. 형님 백화점을 3시간 5시간을 돌아댕겨 봐. 어. 그러면 그냥 평상시 걸어다니는 거 행복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애들이 많은데 갯대같이 모여서 코멘트 뭐야 토너먼트라는 거야 거기서 그 바글바글 하는데. 그걸 어떻게 토너먼트라지? 아, 아니 시합을 하더라고요. 계속 그 전광판이 있고 갖다 놓고 사람들이 행사를 하더라고. 아, 그리고 난 몰랐던 자기 카드 내고 먹는 거 있잖아 뭔가. 그래서 쫙 진짜 하더라고. 아 사람 넣어놨고 아, 숨막혀 죽는 줄 알았어 거기서. 근데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였지? 아 손오공 같은 거 손오공한다고. 예. 시장이 그만큼 네. 그러니까 뜬금 그러니까 이유는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유가 약간이라도 있는 거를 만들고서 네. 빵 올려놓고 네. 겁내 팔아먹고 튀어나와.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애들이 단타 치는 네.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금 좀 되는데 그렇죠. 한 뭐 50억 100억 갖고 단타 치는데 네. 빵 질러놓고 네. 거기다 대고서 때려먹고 도망 나오고 그런 애들이 낙폭가들 순환매로 계속 도는데 그게 추세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전히 추세 살려있는 거는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OLED 몇 개 안 돼요. 추세 살려있는 쪽이.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근데 오히려 더 좋아진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런 애들이 이제 할 만한 거리가 이제 거의 없다. 기관들도 기관이 빵 하고 또 튀어먹고 도망나오는 게 건설, 조선 이런 것들 부산 인프라 거 이런 거 해먹고 기관들이 또 그 짓하고 앉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할 게 없어 이제 건덕지가. 그렇죠. 그런 게 다 끝나게 되면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최근에 네. 저도 이제 검사를 좀 해봐야겠는데 열이 나서 그 지카 바이러스 뭐 직화구이 해먹는 것도 아니고 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뭐 테마가 나온다라든가 네. 이런 게 나오면 시장이 질적으로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그게 다 마무리 짓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수진 씨는? 저는 아까 김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딱히 뭐 주도가 있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런 장이라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공부도 좀 할 수도 있고 좀 뭘 했소리니? 왜요? 공부가 좋다니? 왜요?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데서 뭐 매매도 못하고 그러는데 네. 오히려 차라리 공부를 좀 더 하면 오히려 네. 종목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개별적으로 움직일 때 그 순간 포착해서 조금씩 하면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학년 교수님이 들 하시는 말씀이 있지 뭐야? 이 직업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근데 아까 그 승원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돈은 좀 있는데 짧게 짧게 치고 나온다. 사업하는 것도 무슨 벌어줄 대표라고 그러고 미치겠어. 조만간에 할 거야. 아니, 아 우리 해야 되는데. 엔터테인먼트 대표잖아. 아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돈이 안 들어오는데 입금 좀 하게 입금이 왜 아직도 안 돼 있는 거야. 5천 줄게 내가. 줄게. 아, 예, 그래서. 요즘에 좀 있으면 이제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정치 자금? 네. 뭐 그런 대선할 때 자금을 좀 모으려고 그렇게 짧게 짧게 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곤 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총선 관련주가 뭔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네. 아니,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총선 관련주 하니까 갑자기 김성훈 과장이 생각나네. 왜냐하면 예전에 정말 38년도에는 다 뭐 나눠줬잖아요. 찌라시 나눠주고 나눠줘갖고 예전에 정말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지주 맨날 떴어요. 그렇죠. 10년 전에는 10년 전, 20년 전은 성과만 있으면 특히 제지도 예, 맞두고 벽보들 나눠주고 막 이래갖고 그때같이 많이 나눠잖아요. 요즘은 공식적으로는 나눠주는데 그것도 왜 주는지 몰라. 다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은 솔직히 장모님 빼놓고 본 적이 없네요. 요새. 그러니까 뭐 그 집에는 오기는 하잖아요. 이렇게 공표 나눠서 저같이 진중한 사람 읽어보죠. 아 그래요? 근데 다 갖다 버리잖아요. 네. 자랑통으로. 네. 근데 바로 버리는데 그게 안 만들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저 제주주가 있었고요. 쭉 온 다음에 멀리 날아가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SNS 관련주 뭐 네이버가 됐건 네. 라인이 됐건 그리고 뭐 카카오톡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톡 같은 이런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관련된 거 올해 뭐 모바일 광고 이런 것들도 다 그 광고를 그쪽에서 많이 할 테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 300명 뽑잖아요. 300명 뽑으면 300 곱하기 한 4명 5명만 나오면 얼마야? 1500명이 그 출마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건데 제가 궁금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게 아닌 거야. 그것도 아닌 거야.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김성 과장이 여태까지 2년 동안 여기 1년 반 동안 하면서 내가 가장 기억나는 거는 그 말이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억이 왔다 갔다 하지 않니? 근데 김성 과장만 맨번 생각하는 거가 이거거든요. 자기가 1년 동안의 카드 내역을 보니까 제일 많이 한 건 GS 리테일이다, CU다 이랬잖아. 근데 이번에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번에 그거는 아무것도 SNS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GS 리테일이나 CNU 있죠? BGF 리테일? 이런 거가 역시 수혜주 같아. 왜냐니까 요즘 보면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많네. 코스프레. 잘 한번 생각해보면 예전엔 그런 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요즘 SNS다 이래갖고 특히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진을 보여주다 보니까 출마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출마해 남자면 남자, 부인이면 부인에 배우자 있죠. 배우자 있고 거의 쫓아다니는 무슨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매번 밥 푸는 거 있죠. 밥 푸는 거. 밥 푸는 거 가서 어려운 데 가서 설거지하고 또 어려운 데서 밥 나눠주는 배식 형사하고 엄청 많아. 그래갖고 때마다 사는 게 많아. 갑자기 반농담인데 고무장갑 사와라. 빨리 고무장갑 사와라. 앞치마 사오라 있지. 또 어디서 사겠어. 편의점. 편의점 사는 거지, 편의점. 갑자기 하니까. 사람도 생각도 안 하는, 예를 들어서, 그, 무슨, 그, 김무성 대표나, 뭐, 문재인 대표 이런 사람이 왔어. 근데 생각지도 않았어. 사왔어. 오셨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서 고무장갑 사오라 해야 되는 거야. 어디서 사겠어? 갑자기 마트 갈 순 없잖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 혼자 내 생각인데, 그래서 어저께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저께 아니라 오늘 아침 내가 그 생각을 해갖고, BGF나 이런 것들이 계속 뭐, 갖다 붙이는 얘기지만, BGF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그건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말한 거고, 전 시장이 저는 좀 죄송스럽게도 좀 안 좋게 계속 보고 있잖아요. 뭐 제 주장이니까 제 의견이면 틀리면 욕먹으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저는 시장이 갈수록 지금 꼬여있다고 보는데 우리 네. 증권인들한테 장수해야 될 것 같아. 왜요? 욕을 하도 먹어. 나? 아 우리는. 왜? 전체가 다 욕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블루장생. 다 욕먹지. 내가 크게 아프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있는 게 뭐니? 아, 그래서 그렇구나. 특히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 대우증권 있을 때 보면 온 국민을 상대로 주식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난 그 지금 얘기하면 예전에 보면 그 엄길청에 그 손오 잡힌 경쟁 아침 8시 뉴스에 네. 한 3년을 나갔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종목 불러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욕 바가지를 먹었죠. 근데 우리는 욕 바가지를 하도 어렸을 때부터 먹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또 장점이 있지. 본의 아니게 잊어버려. 근데 왜 그 갑자기 그 얘기 나왔지? 아 그래 그 시장은 난 좀 안 좋게 보는데 뭐 글로벌이 이제 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건 다 필요 다 아는 얘기니까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상관없고 저는 그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우리가 갑자기 큐밍과 방송하는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사드 하는 거 얘기할 네. 때부터 중국이 뭔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구통신 황구 15? 황구 15. 어, 내가 얘기했더니 내가 그때만 찾아보라 했지 내가. 네. 난 미국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뉴스 안 나왔다 그랬잖아. 네, 네. 찾아보라 했잖아. 네. 근데 나 한국 뉴스 막 찾는 거 안 나오는데 그게 지난주 언젠가? 요번 주 말인가?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잖아. 내가 말한 거 한 이틀인가 나왔죠. 네, 네. 나는 그게 장난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 미국에서 미국이랑 하여튼 미국이랑 일본이랑 손잡고 또 한편에 중국이 있는 거죠. 러시아는 저 딴 나라 가 있고 러시아는 독고다이 혼자 놀고 있고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별로 시장에 반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그 껀덕지도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바쁘고 미국은 두 가지가 바빠요 요새요. 하나는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핫 뉴스는 누가 뭐래도 오늘 트럼프가 진 거가 핫 뉴스거든요. 트럼프가 지고 지금 힐러리하고 힐러리는 거의 끝났고 오늘 50대 49를 이겨 그런 거 같고 근데 4표 차례는데 지금 아직 몰라, 그래. 개표가 남아있는데 4표 차로 앞서고 있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보고 있는데 트럼프는 오늘 졌어요. 힐러리가 지금 4표 차로 앞서고 맞아, 97% 나, 개표 97% 아, 이거 CNN은 나 또 CNN 보잖아. CNN이 90% 나왔고요. 지금 아직 아까 보니까 50대 49% 99%거든요. 99%인데 네. 99% 투표잖아요. 네. 저기 4표 차례는데? 아, 4표 차가 어쩌차고. 지금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크루즈가 이겼다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오늘 탑뉴스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이빨 장군들한테는 이기는데 실제 투표는 이빨. 트럼프를 찍긴 좀 그렇지. 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정희 씨 팟캐스트 뭐, 방송할 때 나왔잖아요. 나는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어. 저격하기 위해 나왔어. 박근혜 씨한테. 아 근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루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루즈가 있다는 건 뉴스지만 또 하나 뉴스는 지금 미국의 군함이 또 절로 가고 있거든요. 남중해로. 남해로. 네. 그 사우스 차이나 그 섬 인공섬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엄청 긴장 관계예요 지금은. 그거 왜 집적거려고 자식들 미국 측. 아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약간 황당하지. 그게 없는 섬을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자기 땅이라고 해리를 주장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황당한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그게 좀 상당히 긴장 관계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우리나라 그거는 우리나라는 어찌 됐건 이제 사드인데 중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거에 대해서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다음은 이제 사장 그 뉴스마다 많이 엇갈리는데 지금 그 뉴스마다 이제 그 사드 때문에 이번에 그 뭐야 2차 전지 그 네. 전기차 있잖아요. 네. 그거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어쩌다고 많은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뭐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문제죠. 우리가 중국의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잖아. 시진핑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라 지금 워낙 경기 글로벌 그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요. 미국이랑 중국 포함해서요. 지금 그 보호무역이 엄청 강화되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보호무역이라는 게 저는 이제 무역을 좀 점검해봐서 알잖아. 이쪽을 스터디를 많이 해서 이게 관세 장벽은 우리나라 거의 없어요. 이제 FTA가 됐는데 이번에 전형적으로 나온 거가 비관세 장벽이거든요. 비관세 장벽이란 게 이제 관세에 해당하는 거 없이 갑자기 규정을 만들어버리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면 불법이거든요. 이런 거 만드는 거가. 근데 이제 그 세계 무역기구에 수를 하면 돼. 쉽게 얘기해서. 고발하면 되거든. 억울하다고. 근데 세계 무역기구란 게 힘의 논리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의 뜻을 반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어쩌지도 못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만 이래서 그런데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당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 게 많은데 이게 뭐 나쁜 뜻으로 있는 걸 우리가 모르겠으나 각국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럼 이제 수출을 중심으로 한 날은 X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가 워낙 글로벌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아이고 우리 미국 것도 수입해라 일본 것도 수입해라 중국 것도 수입해라 한국 것도 수입해라 문제 없는데 지금 먹고 살기 깝깝해지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정말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우리나라 뭐 2차 전지도 걸었고 지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뿐이고 그 정도는 아니겠지.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상당히 곤혹스럽다. 그리고 요즘 보면 어제 오늘 보면 뒷담화 얘기 엄청 나거든요. LG학이랑 그래서 그거 보면 이성원 교수가 어저께 일부에서 얘기하는 그 사드 때문에 이번에 걸렸다 그 했다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게 LG학이 이미 낌새를 많이 차렸다는 거예요. 그게 자세 또 나온 게다가 있어요. 매일경제 한국경제인가 머니투 나왔어요. 그 몇 달 전부터 그 인산철 뭐야 그게 리튬 인산철? 네. 리튬 인산철이 지금 뭐 우리 거보다 수준이 낮다며. 낮은데도 불구하고 LG학이 그 기술을 살려 그랬대요. 중국에서 살려 그랬대. 근데 그 입장에서 보면 그 뉴스에 보면 이런 거라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원 수준이면 중학교 수준 기술을 사는 거래요. 근데 당장 없잖아. 아니 그건 인정하고 뭔가 뉴스 그건 그래서 살려 그랬는데 중국에서 노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게 보면 사드랑 상관없이 각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분명하다 이거죠. 최소한.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이쪽을 그 무역 이런 장벽 이런 거 제가 스타디를 많이 했거든요. 제 나름 전문인데 그래서 누가 글로벌 뭐 그런 거 수급이랑 오늘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약간 썰렁하다 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죠 저는. 야, 근데 이제 미국에서 진짜 네. 뭐 힐러리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네. 만약에 버니 샌더스가 나와서 대통령 되면 그 미국은 그러면은 종북 좌빨되는 거예요? 아니 모르죠 그거. 종북되는 거야 미국이? 모르는 거죠 그거는. 사회주의자가 버니 샌더스. 아 그건 모르는 종북이야 거죠. 종북 미국이? 시장만 살려보자. 아니 야 제 버니 샌더스 되면 시장 살아나겠니? 클린턴이 돼도 클린턴이 돼야지. 버니 샌더스 되면은 뭐 아예 작살을 낼 것 같은데 아주. 그거는 모르는. 그럼 자기 100불이라도 도네이션 해. 그러니까. 100불이라도 해. 이런 거 들어가면 도네이션이라도 쉬워. 내가 왜 도네이션을 해. 나 투표권도 없는데. 아니 어때요. 그래도 저 사람 돼요. 좋다면 클린턴이 좋다면 거의 페이펠로 다 받아요. 아 그래요? 그럼 아무도 다 해도 돼. 페이펠로 해. 페이펠로 100 걸면서 30불이구나 도네이션 해. 좀 기부금 해. 아니 이 사람 돼야 된다며. 아니 돼야 되는 건 상관없어요. 버니 샌더스가 되면 어떨지도 또 궁금해. 한번 고우투헬 한번 해보자고 고우투헬. 아저자가 안디쌤이야? 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도 궁금해. 아 그래. 하여튼 시장 그렇게 좀 간단하게 그 각자 생각 다시 얘기했으니까 확인됐고요. 관심 섹터랑 종목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네, 정량부터. 저요? 저는 네. 호텔 신라 쪽에 좀 관심을 두고 의외인데 여자 호텔 신라 갔다 왔나 보지? 이병헌이야? 아, 뭐야? 호텔 신라 갔다 왔네 이거. 그러면 나는 맨날 롯데 뭐지? 롯데 호텔. 어. 아직 상장 안 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상장되면 나도 주식을 줘야겠네. 그렇게 자주 가는데. 그러니까. 그 이번에 좀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이제 영업이익이나 그런 거 생각보다 안 나왔던 것도 있는데 왜 이제 인천공항이랑 그쪽에 리뉴얼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영업일이 축소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일이 축소되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돼서 그런 이제 안 좋은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거고 이제 올해 1분기 전망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중국에서 인바운드 회복이 되는 거랑 그다음에 시내 면사점 그거 이제 정상적으로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회복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면세점이 5년이었잖아요. 기간이.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연장이 될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불확실성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은 아무래도 올해 1분기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좋은 건 아니니까 조금씩 조정 올 때마다 좀 관심 있게 보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호텔 신라? 응. 아, 느낌 오나? 나는 안 와요. 아,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지. 여기 뭐 아, 나라의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너무 세분해서. 네. 호텔 신라도 네. 그 게릴라 파동 한번 나올 때 됐어요. 자사주 매입도 이번에 좀 들어가잖아요. 호텔 신라도 왜 게릴라 파동 아직 안 나왔던. 아 게릴라 파동은 또 뭐야 이 녀석. 손이 잡기 갑자기 뜬금없이 뿅 하고 대가리 들고 들어가고 하는 것도. 그래 한번 나올 때 됐어. 게릴라 반등 아니면은 두더지 잡기가 한번 나올 때 되긴 됐어요. 오늘 갑자기 30%? 아, 오늘 갑자기 뿅 하고 한 20% 가는 거지. 갔다가 다시 쭉 밀리는 거지. 쭉 밀리는 네. 거. 그거 나올 때는 됐어, 쟤도. 왜냐면 거래 한번 터졌잖아요, 바닥에서. 그래서 사실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기술적으로. 조정 들어갈 때만 좀 관심이. 엊그저께 처음으로 그 자사주 사는 날 거래 터진 거지, 이거? 맞아요. 네. 그 이슈 나왔을 때. 네. 내 호텔신라가 네. 이게 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일시적인 네. 반등은 한 번씩 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아 많이 빠졌죠. 다만 이제 네. 그 면세점이 네. 이제 그 면세점 요즘에 안 싸잖아요. 면세점이 안 싸단 말이에요. 환율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면세점이 안 싸기 때문에 그게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약점일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도 이제 이번에 백을 사는데 네. 면세점 가격하고 네. 백화점에서 파는 가격하고 차이가 안 나요. 환율 때문에 그래. 환율 때문에 차이가 안 나버려요. 환율 너무 많이 올랐어. 어, 환율이 올라갔고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얘 이럴 거면 백화점에서 사지. 백화점에서 상품권 받고 뭐하고 다 말지. 이거 뭐하러 여기서 사? 이러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면세점이 요즘에 매출이 줄 수밖에 없는 게 환율 때문에 이게 그 면세점 매출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깝고 그렇죠. 아까 그 네. 면세 그 면허 그 갱신하는 거 네. 그거는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면허 그 갱신 그거는 어쨌든 사후 면세점으로 다들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워커힐도 보면은 그냥 그 자리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W 호텔 그 면세점 사후 계속 사후 면세점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에이, 안 가죠. 거기 뭐 그것도 사후 면세 아니면 누가 가고 그래? 거기 안 가요. 그래도 회장님이 하시겠죠. 안 할 거예요. 꼼하신 분이 하시겠죠.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예, 예, 예. 그래서 그거 보게 되면은 네. 그 면세점 그 내용이 그렇게 좋아질 만한 내용은 없는데 네. 그래도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현재 그 실적 수준을 놓고 보게 되면 네. 올라갈 수 있겠고 오히려 비즈니스 호텔이 얼마큼 활성화되느냐? 아 역삼동 있는 거? 역삼동 네. 있는 거? 네,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비즈니스 호텔. 신라스테이 네, 말씀하세요. 그거 되게 많이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많이 늘리고 있어요. 가보신 분들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값이 한 3분의 1밖에 안 하고 가성비가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부페하는 거 좋다고 그러더라? 역삼동 있는 거 말하는 거죠? 네. 아, 여기도 마포에도 있어요. 마포에도 있어요. 네. 마포에도? 네. 계속 늘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괜찮더라고요. 그게. 우리 또 저는 러브호텔 쪽에 강한 김성과 제가 호텔실 어떻게 봐요? 러브호텔은 아닌가? 러브는 아니겠죠. 호텔 신라를 보는 건 두 가지잖아요. 네. 객실, 네. 면세점 두 개인데 객실은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지금 당장 그 신논에 가보면요. 디자이너스 호텔이라고 신혼여행 네. 생겼지. 신사 여기에도 그런 비슷한 자주 가나 봐 다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비즈니스 호텔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역삼역에 있는 거 뭐였죠? 그 호텔 체인 같은 게 있는데 아씨 이름 뭐지? 갑자기 까먹었네. 르네상스 호텔? 아니 역삼역 그 포스코트 엠버서더인가? 엠버서더는 시내에 있는 거 같은데 포스코 뒤에 있는 거 호텔 비즈니스 호텔 있잖아 싼 거 아씨 이름 까먹었네. 아무튼 라마다? 아니 라마다 말고 어떻게 다 유명한 거 있는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하얗다. 그런 거 있었고 아니면 아예 그냥 힐튼 아니야. 힐튼이나 실트 호텔이나 그런 거잖아요. 삼성역 사거리에만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건 하얏트. 하얏트 말하는 거. 하얏트 아닌데. 그런 거 말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밖에 없었고 그 좀 그러니까 디자인이 되게 허름하 그러니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호텔에서 묵고 싶은데 그건 비싸고 그것도 비즈니스 호텔 가기 좀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역삼역에 있는 뭐 그런 수많은 어떤 그런 부티크 호텔이라고 모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애들이 그런 그 인테리어를 갖다가 좀 돈을 들여가지고서 단장했는데 네. 그것도 아직까지는 그런 어두운 어떤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를 갖다가 아예 대형화 시켜가지고서 네. 디자이너 스토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실에 대한 부분들 이제 호텔실라 쪽으로 가기보다는 약간 한 호텔실라 한번 묵는데 30만 원 하잖아요. 모르지 뭐 안 잡아서. 응?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보통 12만 원, 13만 원 하거든요. 그러면은 디테일 있네 이제. 굳이 모텔 갈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자기한테.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굳이 거기 이유가 없거든요. 뭔가 디테일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이다. 객실은 안 되는 거지. 객실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면세점. 최근에 호텔 그 태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태국 그 공항 있죠? 이런 거지? 아프지 땅땅 그런 거 아니야? 아프지 땅 방콕이 요즘에 수완나품 그 공항 하잖아요. 야 인천공항 사람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진짜? 진짜 전 세계에서 오는 공항들이 수완나품으로 다 오는데 장난 아닌 거 진짜. 그렇게 보니까 야 인천공항도 이제 안 되겠구나. 즉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살기 뭐 있어. 그래서 면세 사업도 이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면세와 객실 안 되니까 호텔실은 갈 수가 없는 거지. 왜 자꾸 내 거 까요 근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딱 그만 얘기해 화내 이제 운다 울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얘기하면 호텔실라는 내 전문이잖아 솔직히. 전문이니까. 내가 6만 원대부터 얘기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네. 6만 원대 올라갔고 8만 5천쯤 됐을 때야. 네? 8만 5천 됐을 텐데 지금은 이제 아닐 텐데 내 직속 후배가 사실 거기 핵심이요. 어 진짜요? 호텔실래 예약 좀 해줘요. 아니 그 이런 러브호텔로? 아니 엄마랑 갈게. 뭐해? 아니 그 말로는 엄마랑 간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아니 그렇게 들어봐 왜 내가 얘기하려도 안 들어? 아 신혼여 가라니까 디자이너 호텔 10만 원. 거기도 비싸. 12만 원 10만 원이니까. 비싸. 내가 봤다니까. 아니 데일리 모텔로 워플 따면서 봐봐. 여기 어때로 가? 여기 어때? 여기 어때로 가든지. 레이트 체크인 할 때가 싼 거지 당일 예약이니까. 아니 그래서 갔더니 당일 예약 항상. 뭐 내가 얘기 안 들었고 나 집에 와버린다. 근데 8만 5천 원쯤 때 거기 있는 직원이 거기 있는 내가 자기 직원들한테 그랬대요. 우리 주식 너무 많이 오른 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회사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그래갖고 내가 20만 원 보내라. 아 그랬지 내가 그랬죠. 10만 원이 안 됐을 때야 그래갖고 그 후배한테 너 무슨 소리냐. 어? 낱말이고 반말이고 높은 분이 다 들으니 누님이 들을 테니 어디 가서 할 때 우리 주식 무조건 10만 원이고 앞으로 더블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어?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더니 아 그래야 되나 형님 그랬거든. 그러니까 딱 그 다음부터 더블 근처까지 갔는데 14만 원까지 갔다 왔잖아. 근데 문제는 내가 말했던 시작 가격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죠 지금요. 그쵸. 네,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건 나 인정. 하는데 반대로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이게 많이 떨어진 건 나 인정하고 언제라도 아까 뭐 두더지? 김일성 두더지 자켓식으로 훅 튀어 올릴 수는 있겠으나 내가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지금은 엄청난 쇼탈 것 같아요. 쇼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안 된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제 그때 갔던 봤던 면세점 갔던 데 분위기랑은 완전히 180도 다르다 지금. 제가 뭐 누구보다도 얘가 중국 사람이 오느냐 안 오느냐 민감하게 잘 알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춘절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1위가 태국이고 2위가 미국이고 양국 모두 100%씩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12만이었거든요. 요 춘절 때. 근데 올해는 목표 업계 목표는 지금 20% 증가인데요. 지금 똔똔만 해도 대박이라고 있어요.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이따 보고 있고요. 하여튼 공 그렇고 공 그렇고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건 뭐 좋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김성 과장은 저는 울지 마요. 줄기세포. 우리도 깔 준비하자고. 줄기세포. 줄기세포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줄기세포? 황우색이 내 인생을 망쳤어. 자기 인생은 여러 명이 망쳤네? 여러 명이 망쳤어. 자기 인생은 한 명이야. 김종준은 어디 갔어? 네? 김종준. 김정준 그분은 어. 날 버린 분이고 버린 분 자기가 버렸잖아 그거는 내가 버렸지 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한마디 했을 뿐인데 빨리 해봐 줄기세포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말을 못해 줄기세포 해줘 그 제약바이오도 수십 명이 있어요 그 테마를 지금 보면 에러가 현재 아직까지는 에러가 테마잖아요 네 그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있었던 한미약품이 보여줬고 네. 그 다음에 바이오로메드 안 죽고 네.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진짜 그거 솔직히 우리가 셀바라고 무시했었잖아요 셀트리온 셀바 무시했었지 진짜 네? 진짜 개무시했었거든요 3만원대 3만원인가? 5만원대 3만원 6만원 셀트리온 그때 막 그 분식회계 문제 나왔을 때 작사했을 때 우리 다 거봐라 그럴 줄 알았어 막 3만원대 역시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 3만원대 깠던 주식이 12만원 됐어 지금 아, 좀 깔 때 있었는데 나 그때도 꿋꿋하게 셀트리온 얘기했지 그래 그래도 썼잖아 증거가 남아있잖아 딱 찾아보면 아 이거 찾아봐야 되네 응. 아무튼 그래서 찾아줄게 내가 셀트리온은 내가 방송 갔을 때 옆에 있었거든 이런 거 언급하면 안 된다 그랬어 뭔 소리야 이런 주식을 언급하면 안 된다 그랬어 뭔 소리야 이 사람아 네. 시밀러가 지금 이 셀트리온이 신고를 했고 왜냐면은 보세요 시밀러는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신고를 간 것 같아 응.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 업기드감이 바이오메드 한미약품이잖아요. 네. 앤드론 바이오 같은 애들. 응. 이제 그것도, 근데 그걸 사라고 하면 못 사요, 솔직히. 지금. 네. 웬만한 커미션 없으면 못 사거든요. 네. 맞아.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에 뭐가 될 것이냐 차라리 가서 밑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 두 개를 생각하는데 하나가 줄기세포. 네. 그 다음이 또 하나가 진단. 응. 진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응. 그래서 줄기세포 쪽에서는 메디포스트랑 네. 뭐 차바이오텍 네. 그리고 네. 코아스템 네. 세 개 종목이 있는데 네. 그 이 네. 종목 중에서 일단 가장 시총이 큰 게 네. 메디포스트거든요. 네. 그래서 메디포스트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진단 쪽에서는 테라젠틱스랑 네. DNA 링크라는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 네.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진단 쪽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돈만 주면은 네. 내 DNA를 주고 서치해서 내 DNA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 못해 지금. 우리는 의료법상 그게 안 돼요. 진짜? 그거를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지난 작년에 국회에서 진단 쪽 회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국회에 청와대에서 와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해라. 너희 에러가 뭐가 있냐? 에러 상황이 뭐가 있냐? 에러가? 에로와요. 아, 좀. 에로틱해요. 얘기하세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단 쪽도 올해는 좀 될 거라고 봐요. 진단. 아, 줄기라면 왜 진단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줄기랑 진단 두 개가 있다고요. 아, 줄기포도 있고 그리고 진단도 있다. 솔직히 저는 이 두 개를 계속 좀 이 두 개 섹터의 공통점이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바이오메 사봐라 어때? 야 저렇게 올라온 걸 어떻게 사?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커머시 못 사요. 그냥 네. 그럼 어떻게 포기해? 그렇다면은 그걸 못 사겠으면은 차라리 바닥까지 돌아오는 진단하고 네. 줄기세포 쪽으로 종목 들어갔다가 네. 차라리 보자. 자기가 종목을 보죠. 그래서 줄기세포는 메디포스트, 네. 그리고 차바이오텍, 코아스템 세 종목 있고요. 네. 그리고 아, 딱 한 진단 쪽에서는 DNA 링크랑 테라제 에텍스가 있는데 진단은 난 DNA 링크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줄기세포 쪽에서는 시중에 가장 큰 게 메디포스트거든요. 메디포스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 너무 어려운 디테일한 걸 얘기해서 깔 수가 없네요 나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그런 것부터 해야지. 이런 걸 해야 맥히는 거거든. 고객들한테. 어려운 거. 어려운 거 해야지. 아, 반박할 수 없어. 반박할 수 없는 거. 거. 가본 적도 없고 나간 지. 네, 들은 적도 없고. 무슨 얘기지? 라고. 나는 호텔신라 때문에 딴 거에다 현대백화점을 하려고. 아 현대백화점 느낌 확 좋아. 응, 진짜 그래요? 좋아. 왜냐면 우리가 이제 빈집에 서두른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빈집에 서두른다. 그렇죠. 빈집에. 빈집에 서두른 소 네. 100마리 있는 집에서 소 한 마리 더 생겨봐야 네. 뭐 티 안 나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한 마리 더 생겼다고 뭐 송아지 하나 생겼다고 티 나겠어요? 네. 근데 이, 그 쟁기질하다가 소 한 네. 마리 생겨봐? 그렇죠. 매출이 확 느네. 수확이 확 늘어. 가을 수확이 확 느는데 현대백화점은 면세점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없는데 지금 역시 똑똑해졌어. 있고, 저기도 있고 롯데도 있고 다 있는데 얘는 없단 말인데 사후 면세점 쪽에서 네. 현대백화점이 이제 사후 면세점 준비하고 그러면, 있으니까 현대백화점이 사후 면세점을 하게 되면 메리트가 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내 면세점이 메리트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네. 그 면세점이 메리트가 없어진 거 환율 때문에 면세점이 없어진, 메리트가 없어진 상태에서 백화점에 가서 사 물건 사고 띵 하고 가버리게 되면 바로 환급해 주니까 그러니까 백화점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고 그 백화점에서 사다 보면 그것만 사나 어머 이것도 있네 대현 거 사다가 어머 저것도 있네 이러면서 어머 봤더니 알고 봤더니 저게 더 이쁘네 한섬게 더 이쁘네 이러면서 이것도 사고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화점 쪽에 대한 매출이 확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런데 이제 사후 면세점을 했을 때 가장 그나마 좀 돋보일 수 있는 데는 주식의 반영 개수가 높을 때는 뭐냐면 면세점 쪽 라인업이 아예 없는 현대백화점 이쪽이 빈집이 서두르는 그런 모양새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면 그 일본도 면세점 쪽 매출이 많이 들어 백화점 많이 네. 들었으니까 사후 면세점 그렇죠. 하면서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현대백화점이 탑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얼추 거 많이 들었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교정했어요. 아 제가 연말에 네. 또 제가 맨날 텔레비 나오면 거짓말 안 되잖아요. 네. 연말에 이제 국내 주식 한 3-4개, 해외 주식 한 4개 찍었거든요. 그게 현대백화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똑같은 논리인데요. 제가 약간 그 거기다 덧붙이면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백화점은 작년에 다 그 역성장이나 똔똔 수준에 있어요. 그 실적이 좋아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셀공화국이었잖아요. 근데 포인트를 딱 두 개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 회사는 작년에 어찌되었건 강남 사람들, 판교 사람들한테 판교를 만들었잖아요. 하나의 동네 그게 됐거든요. 됐거든요. 그 심벌이 됐잖아요. 그 핵심이 됐는데 저는 이제 아시잖아요. 흑자 네. 전환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네. 이거 흑자 전환하고 말 게 없어. 작년 이게 9월인가 8월에 오픈했죠, 이게.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흑자 전환했네. 네, 맞아요. 이 회사가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 이제 그 김포하고 아울렛 한 건 아직 적자인데요. 작년 오픈. 올해도 많이 해서 그 부분은 투자들어서 적자였는데요. 이게 올해 작년 10월에 월간 흑자 내고 흑자를 많이 전환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다만 전체적인 손익은 올해도 크게 좋아지지 않아요. 해봤자 10% 정도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웬만한 수치 이런 거 디테일이 없잖아요. 네. 이걸 내가 스타드려서 알죠. 근데 이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 딱 찍었거든요. 제가 면세점이나 오른쪽에 그 바삭이잖아요. 바삭이. 외국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 단체로 오는 사람들은 다 다니죠. 롯데도 가고 호텔신라도 가고 그러는데 혼자 이렇게 다니는 애들, 젊은 애들이 가는 데가 딱 세 군데 정도 있다 보시면 돼요. 그냥 걔네들 이제 명동은 다 가요. 애들이. 젊은 애들 가는데 명동만 하더라도 거기 계시면 죄송하지만 애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올다된 걸 느껴요. 네, 그 명동 애들이 온 중국 애들은 자주 온 애들은 그런 애들이 강남으로 가거든요. 화장도 하고 우리나라 보면 아무 일 같지도 않지만 그 우리나라 보면 있잖아요 페이스리프트 뭐 그 페이스 오픈가 예전에 보면 얼굴에 막 붕대 두르고 성대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우리나라 안 돌아다니잖아요. 중국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 가는 데가 딱 하나가 있는 게 압구정동을 가죠 애들이. 네? 압구정동을 가고요. 또 하나 가는 애들이 어디냐면 젊은 애들이 대부분 가는 데가 우리는 안 가는 것 같지만 서양 애들이 엄청 많은 데가 코엑스예요. 코엑스 모래 엄청 가요 외국 애들이. 아, 진짜요? 아 그건 몰랐네. 교포들이고 공무원에 외국 애들 중국 애들 엄청 많은 게 코엑스 모래 엄청 많이 모여요 애들이요. 근데 코엑스 몰이랑 압구정동의 백화점 일단 엄청 매력이죠. 예, 진짜 매력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아직 허가조차 안 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거기가 그 우리나라가 그 외인 관광 특구가 되거든요. 삼성역이요. 왜냐하면 거기 현대가 들어가면서 거기 들어가는데 아무리 다 형제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 가면서 현대백화점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 그쪽에 쇼핑타운을 다 갖고 가는 거죠, 얘네가. 현대백화점. 의선이가 받으면 또 모르지. 정의선 부회장이. 아니지. 아직까지는 정치는 똔똔해. 네. 네. 그냥 대한항공이랑 한진 이런 데랑은 달라. 아. 그래도 오늘 완전 틀어졌잖아. 네. 대한항공이 한진 좀 봤어요? 네, 봤어요. 완전 서로 주식 팔고 끝냈대. 아,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남이 메리츠는 한진 중공업이랑 친하잖아요. 네, 한진 계열이죠. 네, 한진 중공업 쪽이랑 친하잖아요. 메인이라고 하죠. 하여튼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품위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포인트는 분당, 그러니까 판교, 거기다가 그 사업연쇄 정부 쪽이라서 현대백화점 좀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실적이랑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1분기에 제가 봤을 때 포인트는 1분기 정도 돼갖고 판교의 수익이 엄청 났다. 그 얘기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똔똔은 안 그런 만족인데 작년 4분기에는요. 오늘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나오는데. 예, 예.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에 그 말 그대로 코엑스하고 연결되면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진짜 코엑스 어차피 면세점 갈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면 코엑스 갖다 네. 백화점 가서 하고 사후 면세 받고 그냥 아예 다 거기서 그 아이돌 그거 쇼하는 것도 보고 아리티움 아리따움 그 뭐지 아트리움 아티움인가 봐 거기 가서 보고 SN 거 보고 코엑스 가서 밑에서 놀다가 코엑스 밑에 그 한무개발인가 그런데 그거 가지고 현대백화점 지문이 또 있을 거냐? 네 그 밑에가 그거 보고 현대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그리고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 요즘 어때요? 예, 예전에는 현대백화점이랑 저기 그 무역 그 무역공사가 같이 똔똔 지분이 있었는데 요즘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아빠는 카지노 가고 딸내미는 그, 그 저기 SM 거기 가고 SM타운. 엄마는 쇼핑하고 거기 한 군데서 다 해결돼 한 동네에서. 그리고 몇 시까지 어디 몇 시까지 방을 갔다. 젊은 것들 로봇에 가고. 젊은 것들 로봇에 가고. 다 되는 거. 다 있네. 다 되는 거지 거기가. 네. 삼성동이 메카가 되는 거지. 네. 아까 오겠네. 그러니까 봉은사 봉은사 거기가 평당 1억? 뭐 네. 평당 몇 억? 네. 10조 달라고 그랬는데 10조 달라고 그랬는데 봉은사 재개발하는데 10조 달라고 그랬다며 네. 그럼 현대차 찾아가야지 네. 그거도 매팅하시죠 아 그럼 그렇고요 그럼 저도 하나 얘기할 텐데요 저는 요새 그 하여튼 시장은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그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해요 큰 거 있죠 큰 거 우리나라 수출 관련 대형주 그것도 안 돼 지금 될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야. 제가 보는 그림에서는. 그리고 지금은 누가 모르더라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산업 환경. 그래서 그게 얘기 많이 했던 거나 김성과장 말을 많이 듣거든. 처음에 앞에서는 안 듣는 듯 하지만 다 적어놔 손으로. 그래서 이제 얘기, 그리고 이승윤 요새 요즘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여튼 그 먹고 꼭 필수품이 아니라 아니면 생활에 꼭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자기 얘기만 필러. 필러가 됐건 그 보톡스가 됐건 그리고 이빨도 뭐 교정기에 된 거. 그래서 그 아까 디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하여튼 그런 것들인데요. 제가 참고로 말하면 이제 혹시 미국 주식 하시는 뭐 아까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2년 전에 또 가끔 얘기하던 건데요. 예전에 한 30년 전에 보면 2, 30년은 아니죠. 한 20년 전에 보면 그 아주 초고위층 부자, 이거 0.1% 금수저 정도 아니면 이렇게 일을 교정하는 애가 별로 없었어요. 교정할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정하는 애 보면 대부분 교포 애들. 딱 보면 교포 애들인데 조카 애들은 교정을 하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교정 다 하잖아요. 교정도 뭐. 교포 애들이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오면 싸니까. 아, 그랬죠. 예, 네, 진짜 우리나라 싸죠. 우리나라 오면 싸니까. 예, 네, 그런 거.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는 1,000만 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만 원이면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다들 교정.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때 20년 네, 전에, 근데, 30년 전에. 아, 근데 하여튼 미국에서 온 애들은 교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 교정 많이 하잖아요. 네. 버스정, 버스에서도 광고하고 교정 뭐 3개월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여기 보면 요즘 제일 미국의 사탄 주식 하나가 그 얼라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얼라인이라는 게 자동차 휠 밸런스의 얼라인 회사고 그 얼라인 테크놀로지인가 뭐 얼라인 뭐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심벌로 보면 ALGN이에요. 얼라인먼트 얼라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 교정할 때 들어가는 브레이슬릿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앞에 끼고 이러는 거. 근데 그거 이제 예쁘게 하고 투명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또 인체공학적 나오고 있는데 그 요새는 거의 사상 최고가예요. 이게 다 중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중국이나 됐건 임원진 국가에서 교정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여튼 그런 것들 이게 화장품이 됐건 뭐가 됐건 선택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어르신들 뭐 하는 거랬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NH나 신한에서 나온 각종 그런 레포트들 있잖아요. 일본의 사례. 그리고 공부를 많이 보셔야 된다고 해요. 얼마 전에 레포트 제가 소개한 거 있죠. 그런 쪽으로. 네네. 그래서 뭐 화장이나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계속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계속 전 이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군사비, 방위산업 관련 주식들 이거 계속 보셔야 된다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뭐 퍼스텍이 됐건 뭐 LIG 넥스온이 됐건 이런 것들이 그런 게 계속 재료가 있을 거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드 이슈다 올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리 지금 시장이나 제가 이 얘기하면 이 방송에서는 딱 한 점 뭐 저희가 3년 동안 하면서 이 주식을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진짜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허접한 주식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건 가끔 오를 때마다 저희 머니투의 방송이나 우리 같이 하는 두남절세에서는 했던 건데요. 요즘 관심이 뭐냐면 어찌되었건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 받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누가 뭐래도 베트남이에요. 인도랑 베트남이에요. 네, 실제로 보면. 근데 베트남이라는 특히 이제 TPP의 최대 수혜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게 좀 약간 웃은 얘기 해드리면 그 베트남 있잖아요. 작년 이맘때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하나의 왕복이요. 일단 딱 보면 이거죠. 베트남의 왕복이 한 7, 80만 원 했어요. 왜냐? 워낙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작년에. 작년 이맘때. 그리고 한 7시간 걸려요. 베트남에 가는데 엄청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예, 그런, 이제 그랬던 곳이고요. 실제로 보면 홈쇼핑에서 베트남 그 여행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툭 하면 베트남 항공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냐면 거기 베트남에 저비 항공사를 새로 론칭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 툭 하면 이런 거 요즘 앱들 많잖아요. 그런 거 알려주는 거. 제가 오늘도 봤는데 하루에 13만원이에요. 하루에 왕복 13만원, 뭐 15만원, 이게 뭐. 일부 조그만 그 좌석이 많이 있거는 건가네. 많이 다운돼서 요즘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특판해갖고 4박 5일 뭐 환상 코스 해갖고 49만 9천 원. 작년은 꿈도 못 꾸던 가격이에요, 그게요. 비행값이 워낙 비쌌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면 최소한 거기 출장 자주 왔다 갔던 사람들의 영업비용이라도 줄어들어. 그렇잖아. 거기 출장 가는 직원들도 줄어들 거 아니야, 값이. 그러니까 야, 회장님이나 대표는 난 비싼 거 타고 가야 국적기 탈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이 야 싼 거 타 그러면 싼 거 타면 그거라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농담이고 실제로 해서 한세 시럽을 이런 거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한세 시럽. 한세 시럽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베트남에 제대로 가 있는 상장사가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남미에도 가 있고 IT 이런 나라도 가 있는데요. 근데 왜냐하면 미국 기업에서 요즘 베트남 투자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더 가봐야 되는데 베트남은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비즈니스 하기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 친척단에 여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장도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 만났어요 또. 그래서 막 또 얘기 들었는데 하늘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비행값 싸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죠? 그러더라고. 비행 많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다가 한지에서 실적도 보면 실적도 나름 그 이번에 보면 4분기도 상당히 좋게 나올 거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보면 레포트도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요새요. 환율 수주, 환율이라든가 수주가 모두 긍정적이라는데 환율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베트남 것도 떨어졌기 때문에 걔네 수출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생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재고 자산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의 어떤 일정에서 상당히 좋게 나올 거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2016년에 한 17% 매출액 증가율이요. 이익 증가율도 지금 한 20% 이상 그리고 내년에도 14% 각각 30%. 그래서 꾸준히 좋아지는 건데 이게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그리고 그 외국 사람들이 워낙 그래갖고 이게 주가는 이게 섹시하지 않은데 지금은 섹시한 주식을 찾을 때가 아니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게 했지만 이거는 딱 보시면 안 봤을 거예요. 이거 보시면 외국인 형들이 계속 삽니다. 이거요. 꾸준히 사는데 이건 이거 딱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딱 지금 베트남을 노리는 거예요. 애들이요. 한세시럽. 네, 한세시럽 같은 거. 그래서 코드 번호가 10, 이건 뭐야? 10. 한세시럽 좋네. 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이런 게 사야 돼요. 이러고 105630인데요. 네. 저는 딱 몰라도 이런 거 냄새가 잘 맡거든요. 이런 거는 딱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는 가본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이 회사. 탐방 간 애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탐방했고, 이걸 대표적인 거가 이제 3년 전인가? 벌써 3년 됐나?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된 다음에 처음 베트남 방문했을 때 갔던 공장도 여기에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회사였고, 이거는 한번 레포트 정도 찾아보시면, 이거 한세시럽의 각종 브랜드 있잖아요. 한세시럽의 각종 지명 광고하면 요즘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 입고 있는 옷의 30%는 우리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얘기, ODM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주식, 시장이랑 좀 상관없이 올라가는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사리판에서는 오히려 안정돼 있다. 아사리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제가 이거 여기서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요. 이거. 이게 지나가면서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뿐이죠. 관심 주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보면 이런 것들. 근데 몇 번 이제 노이즈가 있었어요. 10월 달에 이게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0월 6일 날. 이게 장중에 거의 상한가 갔을 거예요. 19.45% 올라왔는데 딱 10월 베트남, 6일이 베트남 이게 TPP 했을 TPP 한 날. 네, TPP 한 날인데 이거가 지금 거의 세 달에 걸쳐서 이제 거의 그 가격 기간 조정이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는 외국인들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이게 제가 보기엔 진국이다. 이런 게. 이게 마치 이런 거가 오뚜기 같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네. 조용히 혼자. 네. 엄청 쉽다. 네. 이런 거가 정말 생일 축하는 거절 아니래던데. 다시 받기로 했대는데. 다시.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정문자 이거 있죠. 잘라버려야죠. 이게 보면 그 대통령이 아셨으면 이렇게 안 하죠. 왜냐면 이건 받아들여야지 이게 이게 딱 보면 정부 속 내가 대통령이나 내가 비서실장이면 정부 속 잘라버리죠 이런 거. 이건 안 되는 거죠. 예의가 아닌 거잖아. 어찌 됐건 야당 대표인데 이렇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욕만 먹죠. 정부 속 욕 먹죠. 왜냐면 대통령의 생일 맞은 박 대통령 김종일 생일 축하나 다시 받기로. 그것도 택배한 것도 아니야. 직접 갖고 왔어. 비서실장인가 누가가. 왜 그랬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좋게 생각하면 대통령 이것도 받으면 장가도 보내고 이거 보면 전국에서 30만 개 올 거란 거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경제 활성화 위해서 그런 거 좀 해주면 안 돼? 아 그래도 이제 난 팔아서 뭐 얼마나 경제했어. 그거 다시 팔 수도 없고 어떡하냐고. 난 30개 다시 모으면 되잖아. 청와대 앞마다 쫙. 아니 내 친구가 또 절친 중에 하나가 이거 하잖아. 난요? 아니 이거 저거 이거 저. 도경사? 아니 뭐야? 뭐요? 이거 뭐라 그래? 이런 거 이거 꽃배달? 꽃배달? 꽃집? 어, 꽃집 이런 거 하잖아. 나도 하고 싶다 꽃집. 꽃집 하려면 어떻게 돈 버는지 아세요? 꽃집은요 진짜 꽃집에 돈 버는 건 누군지 아니? 누구죠? 금수저야. 진짜야. 그거는 그 동네에서 자기가 아무리 많이 사봤자 안 돼. 엄마들이 아무리 사도 안 돼. 기업체를 갖고 있어야 돼. 기업체를 갖고 있어야지. 그 결혼식장이랑 같이 해야지. 예를 들어 이거죠. 삼성전자가 누구나 하는지 모르지만 삼성전자에도 아마 삼성전자 직장별로 다 있을 거고 삼성전자 메인단 세 군데 정도 돌아오면서 하지 않을까? 제가 해서 그럼 여기 메리스 궁금하면 되겠네. 그런 거죠. 그 난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에도 자판기 있나? 자판기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누군가 할 거 아니야 누군가. 누군가 하겠지. 네. 그거 금수저 아니겠어? 아니면 금수저의 핵심 역인 역할을 하는 사촌들이거든. 네. 그래서 전 한세점 느낌 좋죠? 네 좋아요. 아 간만에 좋은데? 이 사람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간만에. 나는 뷰옥스도 좋았다. 알았어. 다 좋았는데 뷰옥스도 좋았다? 좋아. 어? 뷰옥스도 좋았다?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자랑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봐봐. 내가 또 여기 대박 났지. 아, 이 심지어 이것도 올랐네. 레드로바도 올랐네. 레드로바도. 그 저점 대비 떨어졌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저점 대비 이것도 25% 올랐네. 레드로바도. 저점에서 불렀다고 또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어떡해? 아니 어디 있대지? 12월 중순인데? 12월 중순이 그래 12월 중순 넘어서야. 12월 무슨 12월 중순에 7,600원이고 어쨌든 아니 고점으로 얘기하지 우리 항상. 지나고 나서 떨어진 거 그런 얘기는 이 사람이 풀어놨지 않게. 맞아. 아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뭐 할 말 있어? 없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